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참가자들이 유서 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대회 참가자들은 대성산 혁명열사릉 조국해방전쟁 사적지 청인운동 사적관 과학기술전당을 참관했습니다.